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이미지. 이게 형상이란 말이 겉모양이라는 뜻일 텐데 이게 무슨 모양이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이겠죠. 근데 꼭 외모에 관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셔서 그것을 겉모양을 닮게 사람을 만드셨다. 그게 핵심은 아닐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타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경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Jesus Christ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할 때 이미지라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영어로 해보면요, Radiance of God's glory, an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닿도록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햇빛이 쫙 비춰서 우리에게 닿,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빛살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nature, 하나님의 essence, 하나님의 본래 그 본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imprint, represent 이렇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럴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인자시잖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가장 순수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잘 표현하신 것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외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우리를 보면 나타내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존재이다 하는 것이 큰 하나의 주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하셨다. 이런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지혜로 아름답게 복이 심하게 좋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일거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나님은 신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언가 협력과 순종과 사랑과 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원래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연합됨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실 때에 중요한 세 번째 주제는 우리는 같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이게 알아주는 것은, 이게 나타나는 것은, 이게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라는 거예요. 혼자서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독불장군이에요. 뭐 어떤 석가모니인가 하는 그런 인간은 태어났을 때 낳자마자 일곱 걸음을 걷더니 손을 하늘을 이렇게 하면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 천상과 천하에 나만 높도다 뭐 이렇게 했대는데, 우리는 혼자서 높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높은 거 귀한 것은 알아줘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거 귀한 것은 써줘야 사용되어서 누군가를 귀하게 해야 진짜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계 가운데 공동체와 연합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의 모양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큰 세 가지 주제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사랑이신 그 속성과 성품을 닮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을 운행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고 보기에 심히 좋도록 그렇게 세상을 경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게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교회이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래 연합되고 사랑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연합하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귀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와 연합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의거에서 일에 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일을 시키신 겁니다.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서 두시고 그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일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혼돈 가운데 질서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좋은 온갖 좋은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무언가 보기 좋게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복하라는 것은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의 어젠더대로 세상을 억압하고 이렇게 억누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 위에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권세를, 권위를, 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권위와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나타내지고 만들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라고 하는 표현이 정복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의 욕심을 채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펼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증거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창세기 2장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경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름을 짓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경작한다는 것은 땅을 간대는 거죠. 땅을 가는 거. 1장, 2장 5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직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도 풀도 나무도 없었어요. 그냥 땅에 습기만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동산에 두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경작할 사람이 있기 전에는 땅에 풀이 없고 좋은 게 없고 질서가 없고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경작할 사람을 이끌어서 땅에 일을 시작하니까 채소도 내고 좋은 것도 나고 땅이 질서를 잡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해서, 그렇죠? 오직 흑암만이 깊음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 그런 상태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땅을 품에 안고 그 땅 위에 운행, 혼돈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 혼돈 위에, 깊음 위에, 흑암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운행한다는 표현은 이 암탉이, 독수리가 새끼들 위에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단어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일하신 분을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성령님으로 표현하는데, 창세기 2장은 같은 얘기를 사람에게 집중해서 다시 쓰는 창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는 땅을 갈 사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 두신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땅을 가는 섬김을 통해서 땅에 좋은 것이 일어나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짓는 얘기가 2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지으셨어요. 그 짐승을 사람에게 이끌어오면 사람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으면은 그 이름이 생물이 되었어요. 보세요. 흙으로 각종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됐다 그러잖아요. 생물, 살아있는 존재,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카야 이런 말이에요. 네페시란 말은 영혼으로 되게 번역을 하지만 이 육체와 반대되는 영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생명 자체,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페시 카야, 카야란 건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살아있는 존재, 그런 말입니다. 그 네페시 카야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생물과 생령, 우리말 번역은 다르지만 히브리말로는 똑같아요. 그 뜻도 원래 같은 뜻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페시 카야, 살아있는 그 생명이 되었다. 원래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비로소 사람으로 완성된 거예요. 비로소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존귀함과 사람의 이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똑같은 일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흙으로 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그때까지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존귀하지도 의미도 없어요. 사람에게로 이끌어왔어요. 사람이 이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짓는 것이 이름 아니겠어요? 우리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거, 정말 그 소망과 이런 걸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그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짐승과 새가 비로소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기뻐했던, 하나님이 온갖 지혜로 만들었던 그 존귀함과 그 존재의 의미를,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 짓는 것이 아담의 직업 일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존귀하게 만드신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게 시키신 일,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졌지만, 일의 의미가 약간 변질되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그냥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였는데, 죄를 진 이후에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일하는 것이 고생이고 투쟁이고 싸움이 돼버렸지만, 그전에는 온갖 좋은 것만 있었지만, 지금은 가시나무 엉겅퀴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펼치도록 허락하신 일터에서도 정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협조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늘 좋고 영광스럽게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게 하신 그 일은, 우리의 직업은 무엇이든지 그 직업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열매와 존귀함을 대신하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올해 기념하고 기뻐하는데요, 생각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한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직업의 신성함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직자들이 거룩한 직업이고, 세상에서 농사짓고 장사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속된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교회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이렇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은근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일 중에 하나가 성속을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직이나 뭐 세상의 직업이나 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일이라는 것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땅을 경작해서 좋은 것이 나게 하는 것처럼, 이름을 지어서 진짜 그 하나님 안에 진짜 존재와 귀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일은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펼쳐지는 어떤 직업이든지, 우리 토요일 아침에 남자들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날 주제가 직업이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왕의 일이라고, 왕업이라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어요. 다 그렇습니다. 뭐 장사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각종 뭐 식물과 나무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잖아요.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이 넓고 점점 복잡해지니까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풍성한데 이쪽에서는 가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소통이 잘 되도록, 원활하게 서로 나누어지도록 하나님께 협력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서빙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신경 썼지 않습니까? 각종 동산에 각종 나무들을 먹을 거리로 주겠다. 짐승들 먹을 것도 신경 쓰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몸과 마음을 살찌는 그 일에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고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잘 알고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서 쓰면 세상이 풍성해지는데,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높고 귀하기 때문에. 근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의 질서를 뭐 수학이든, 수학자도 참 은혜예요.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수학적인 책인지, 그 장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는 말이 딱 10번이 나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7번이 나오는데, 그 7번이 점층적으로 순서에 맞게 그 왁구가 꽉 딱 짜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된 책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냥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수학자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질서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발굴해내는 게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부와 엄마와 이 그럼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형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머니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품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그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엄마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행하시니 이 주부도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교사들과 예배드리면서 교사란 것에 가르치는 사람의 정말 은혜를 나눠봤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관찰했을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살피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러려면은 그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을까요? 예배하면서 봤을까요? 얼마나 오래 시간을 같이 보냈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그 동물의 존귀한 것, 그 동물의 존재의 그 존귀한 것을 알아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도 딱 합한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긴다는 것은 부모가 되었든지 교사가 되었든지 목사가 되었든지 무슨 교회의 리더가 되었든지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 그것을 찾아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예배함으로 이름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 자녀들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귀와 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드러나도록 돕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이 부모의 일이고요. 그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일이고요. 그것이 선배의 일이고 그것이 교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건 무슨 세상이 칭찬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번듯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가운데에서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자세하게 그 일을 사랑하면서 오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펴보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경작하게 하셨으니 잘 경작합시다. 경작하는 것은 열매 딱 따먹는 것하고는 달라요. 경작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땅부터 골라야 돼요. 돌부터 주산해야 됩니다. 씨 뿌리고 기다려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직업을요 돈 버는 거로만 생각해요. 우리는 직업을 이 성취를 거두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 따먹는 직업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경작하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땅을 고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펴볼 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돈을 얼마나 받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업, 거의 그 자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세탁소 하는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더러운 옷 입는 게 좋습니까? 깨끗한 옷 입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더러운 옷 입고 다니길 원하시겠어요? 깨끗한 옷 입고 다니길 원하시겠어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귀함을 알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잘하도록 일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직업관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더 이문을 남길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소통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답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께 사용될 만한 그런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펼칠 만한 귀한 직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 하느냐? 우리는 직업, 세상에서 얘기하는 직업관에 너무 이 상상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 자식이 무슨 직업을 가지길 원하나 생각할 때 정말 가감 없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저도 제 아이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남들에게 되도록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돈도 꽤 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 다 좋은 것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그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게, 힘있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때로는 투쟁이 필요해요. 때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옛 생각을 버려버리는 그런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직업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일시킨 사람에게 보상을 주셨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를 먹게 하셨어요. 다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보상이에요. 아담이 일한 것보다, 일한 양보다 훨씬 풍성한 보상이라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돈 받지 않습니까? 주부도 일하면 가정의 브레드 어너가 생활비를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일한 것의 보상이지요. 근데 그 보상은 잘 생각해보면요, 내 노동의 대가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돈을 받아서 집도 짓고 살고 이런 옷도 입고 과일과 뭐 사탕과 고기와 이런 맛난 음식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내가 일한 것의 대가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내가 일한 대가만으로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동한 그 대가만으로 이런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애쓴 그 땀만으로 그런 좋은 음식과 그런 멋진 별미들을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노동으로, 일로 주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의 보상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월급과 돈과 집과 먹을 것은 사실은 내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은혜요, 선물인 것이에요.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생각할 때 보상과 대가가 많은 직업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가치가 있기는 하겠지요. 생산성이 높고 많은 것을 만드는 게 가치가 있긴 하겠지요. 근데 그거에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직업의 존귀한 것과 존귀하지 않은 것을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에 보면요,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 많이 하는 것이, 결과를 많이 내는 것이 더 영광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를 내는 것은, 일의 대가로 보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나이가 돼도,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좀 하나님 안에서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이 안 드셨으면 하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했어요. 더 젊어지지는 않잖아요. 더 힘이 나지는 않잖아요. 더 힘이 세지지는 않잖아요. 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힘은 더 약해지잖아요. 그게 일시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사그러지는 그런 과정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영광은 힘에 있다면 노인의 영광은 백발에 있고 그 지혜에 있고 그 인내에 있고 그 사랑에 있고 그 경륜과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힘이 넘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젊은이가요, 힘이 넘치는데 지혜까지 있어봐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억압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나 깔보겠습니까? 약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렇게 할 때 못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힘없어 보이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지혜와 경륜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분이 의의 길에서 백발을 얻은 그 인내와 참을성과 그 넓은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보살펴 줄 때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이름을 얻게 되는데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나 가정에서 가정을 꾸미고 돌보는 분이나 손자 맡아서 기르시는 할머니들이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저 허허하면서 막 받아주시는 할아버지들이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맡기신 그 일터, 맡기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름을 짓도록 하는 귀한 일인 줄로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취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잊어먹지 않도록 주신 은혜의 통로가 뭐겠습니까? 안식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에요. 일하는 게 영광의 전부라면 일에서 열매 거두는 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의 전부라면 쉬면 안 되지요. 더 해야지. 우리는 안식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서는요. 쉴 만한 틈이 없어요. 일에도 모질아요. 그래도 선한 뜻으로라도 뭐 굳이 뭐 무슨 욕심이 아니더라도 좋은 일을 하기에도 이 7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마치십니다. 6일 동안 마치시기를 만들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지쳐서 쉰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에 들도록 완성했으니까 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성이란 없어요. 죄 육신을 입고 한계에 있는 우리 육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완성은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고 일만 달려가면은 성취는 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상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랑 스탈린이 독재자들이었어요. 이 안식일 구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계속 일해라. 근데 결국 효과가 더 없었어요. 사람들이 상하고 지쳐 나가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 일주일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안식일 제도를 다시 복원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만 보고 가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돈 법니다. 근데 사람이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요. 돈이 노예, 돈이 구속이 됩니다. 사슬이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누리지를 못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두셔서 먹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째째한 게 아니에요.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이 동산의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 것이라서 감사함으로 즐길 거라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걸 볼 때 야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이 부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줬구나 누리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은혜 통로라니까요.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째째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만 지혜로우려고 자기만 좋으려고 우리에게는 이걸 금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가 자기 집을 후배 가난한 목사에게 빌려줬어요. 마음껏 써라. 이 후배 목사가 얼마나 즐겼는지 몰라요.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아이고 우리 선배 목사 참 감사하구나.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누리게 했는데. 근데 선배 목사가 집문서를 딱 이렇게 집문서 이름이 딱 쓰여있는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딱 보여주면서 야 후배 목사야 이게 집문서인데 너 혹시 필요할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다 두고 잘 써라 하고서 집에 잘 보이는 그 장롱 서랍에 딱 넣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면 후배 목사가 그 집문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저 집주인이 딱 쓰여 있잖아요. 선배 목사로. 아, 이게 내 게 아닌데?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마음껏 누리니 참 감사하다. 얼마나 은혜냐. 근데 다 우리 속마음으로는요. 그 집문서를 착 하면은 내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내 것인 양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은혜의 주인 된 것처럼 하는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 사람이 후배 목사가 그 집문서를 가지고 집을 자기 명의로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 집에 있는 게 편안할까요?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언제 이 사람이 돌아올지,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예, 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뭐 수십 년이 지나면 그게 쓴 사람 것이 되는 법도 있어요. 그런 걸 막 찾아가지고 법을 막 공부하면서 법대로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을 강구하고. 선배한테 전화가 오면 어떨까요? 전화 받기 싫지요. 목소리도 듣기 싫지요. 무슨 마음까지 들겠습니까? 선배가 선교지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랑 상관없음이 되면 좋겠다,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을 재물의 주인 삼지 않고 내 것으로만 내 권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의 재물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안식일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뭐 무슨 율법처럼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사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억압하면서까지 쉬라고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욕심을 더 이루기 위해서, 더 일하기 위해서 쉬어도 되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이것은요 그냥 율법을 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상하는 거라니까, 하나님만의 존귀를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은혜의 통로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상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 혹시 사정이 있어서 안식일날 일할 분도 있어요. 간호사, 의사들은 주일날이라고 사람이 가려서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돌봐야 되잖아요. 주일날도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뭐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뭐 다른 날 쉬는 것을 통해서라든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루 쉰다는 것은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럴 때 그 6일간의 일이 지치고 피곤하고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귀하고 즐거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열심히 지킵시다. 안식일의 핵심은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것을, 내 일보다, 내 노력보다 큰 보상을 주신 것을, 내 일을 통해서 나의 이 그 어린아이 같은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고사리 같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경작한다는 말,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예배해드린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일한다, 땅을 간다라는 그 단어와 섬긴다, serve, service,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6일 동안의 일도 예배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정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 것도 참 큰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혼단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경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6일 동안 일할 때에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나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오직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열매 맺고 기쁨을 펼치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로 귀하게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데에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에만 그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의 성취에 돈의 욕심에 눈이 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세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자랑스러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